빨리 한 마리 이미 It's not funny 뭔가 to me Like politicians like musicians For the house of money do some imitations No no no originality Just don't care creativity These girls look like they got no gravity 뒤로 망가고 있지 That's reality No no no 머리 좀 써보지 가슴 속 느껴보지 뭔가 돈만을 위해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뭐지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뭐지 앵무새